바라만 보고 있는 나 자꾸 눈물이 흐르고 있어 너의 뒷모습을 보는 것도 나는 복이야 아직 나의 마음을 몰라도 끝내 스치듯이 가도 또 기억조차 없겠지만 너만 바라만 보고 있는 나 혼자 추억을 만들고 있어 내게 사랑이란